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, 인민군대를 강화하며 군사를 중시하는 사회적 기풍을 세울 때 대하여를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카 지부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